줄 때 생각을 앞질렀던 때 너의 속삭임 손끝에 떨림 지금 이 느낌 Grabbing your body 우리끼리 장난이 너무 심해 난 이미 녹아있어 네 손에 춤을 추네 나비가 놀아 따뜻해 곰한 꿀향기에 그대 원하는 말은 안 해도 알잖아 이 손에 끌어 놓치는 마 멈추지 날 가지는 단 하나의 방법 This one right 우리 눈을 감으면